Don't work and let me fly to my. She's only not you, go what did it match you? And she can never let me fly to my. Get me out of my bliss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Every day, adapt up and meet you guys so. Feel like it's just day one. 누가 주식해 좀 돌려줘. 오래도 뺏겼어. 아직 난 침대서. 거북해 속에. It's killing me slowly now. Anyway, 떠나고파 anyway. 뭐 방법이 없어. 이 방이 내 전부. 그럼 뭐였길. 내 세상으로 바꿔보지 뭐. Yeah. 떠나볼게, let me fly to my. 시선이 낮추고 어디든 맞춰.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Get me out of my blues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Everywhere. 여기가 이랬나 싶어. 갑자기 낯선 네 풍경. 괜히 추억에 잠겨. 오래된 책상도 달라진 햇빛도 특별해 보이네. I'm living this lonely night. A better way. I just found a better way. Sometimes you gotta know. I'm breaking this metaphor. 가벼워 몸이 날아가 멀리. This thing's so sorry. Yeah. 떠나볼게, let me fly to my. 시선을 낮추고 어디든 맞춰.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Get me out of my bliss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나의 꿈을 담기에. 침대 그 위로 작지 여기가 제일 안전해. 어쩜 기쁨도 슬픔도 어떤 감정도 여기 그저 받아주네. 때론 이 방이 감정이 쓰레기통이 돼도 날 안아주네. 또 나를 반겨주네. 사람들 같은 내 방터 윗두. 마치 시내를 나온 듯이 복잡한 TV 소리도. 생각은 생각이 바꾸면 돼. 여기 나만 즐길 수 있는 travel. 맨날 음식은 3-star. 나 근적으로 채워봐. 떠나볼까, let me fly to my. 시선을 낮추고 어디든 맞춰.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Get me out of my bliss and I.